Yeah. 원래 힘든 거래 모두가 마치 난 유난인 것처럼 눈치를 보며 그냥 버틸까도 하다가 때려치워 나는 버거워 이 순간 행복해질래 지각 이래도 잠깐 멈춰서 쉴래 책임져야겠지 현실과 미래 인생 아 몰라 이럴 때 너에게로 escape 끝내준 시간